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당을 노래하느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용도 작사, 황진영 작곡인 노래는 주제 99, 201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당 조선 노동당에 드리는 우리 민의 탐없는 흠모와 신뢰의 찬가입니다. 가요는 심장으로 그 위대함과 숭고함에 매혹되고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그 품,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을 정녕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나라 수천만 자식들의 심장의 외침을 그대로 진실하고 뜨거운 예술적 형상에 담아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 모두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시대의 영으로 키워준 어머니 당에 대한 감사의 정이 생활적이면서도 뜨거운 가사 형상과 폭넓고 서정 깊은 선율 형상과 결합되어 풍만한 서정 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 선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 당을 노래하느라는 오랜 생활과 투쟁의 불길 속에서 절대불변의 진리로 체득한 어머니당의 위대함을 격조 높이 구가하려는 시대의 사상감정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면서도 숭고한 정서적 무게가 안격에 형상한 것으로 하여 당을 노래한 가요작품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수천길 바다 속 진주와도 같아라 내 가슴 속에 이 노래 나에게 믿고 살 그리움의 표를 준 그대는 사랑이 하니 그처럼 종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 이 세상에 불도는 풍 내 운명 당이여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이 몸에 따스히 햇빛처럼 스며든 그 사랑 다는 몰랐네 때로는 내 홀로 안고 있던 괴로움도 그대가 가시워주었네 그처럼 정을 다하여 다음 순서로 가요 오문희의 목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김학용 작곡의 노래는 조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이 자기의 거기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품을 따뜻한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들의 흠모심이 감명 깊게 오려 있습니다.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손길은 가사의 내용을 더욱 승화시켜주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세울 교리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수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교대에서도 멀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당기요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 11월에 창작됐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고 모든 영광과 행복의 상징인 조선노동당의 깃발에 대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해명해줌으로써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구비치는 서정의 힘은 결코 생동하면서도 뜻이 깊은 몇 개의 오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기를 높이 휘날리며 언제나 승리 떨쳐온 지나온 추억이 낳는 필승의 확신과 한생을 통해 검증된 진리에 대한 순결한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가사의 맥박치는 고결한 사랑의 감정과 참된 우의지는 옥족 같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생활적인 오이가 풍기는 맛을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 속에 잘 조화시킨 손율은 그 소정의 힘으로 우리 당깃발에 깃든 심오한 의미를 폭넓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가사와 잘 밀착되어 흐르면서 당을 어머니로 따르며 그 품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을 소정 깊이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 고운 꿈 만바람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